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관자들의 발걸음입니다. 사도행전은 사실은 복음관자들의 행적을 기록했죠. 사도행전이다. 사도들 중심으로 했다 그 말이죠. 이것은 이제 복음관자들이었고 성령 인도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지역이 나오기도 하고 또 시간표가 나오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볼 때 물론 이런 사람들이 전도자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복음을 가졌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1절 16절까지. 그러면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이 어디까지 깨달아지면 되냐면 오직으로 깨달았대요. 아,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제대로 깨달아진 거예요. 복음을 교회 다니면 알지요. 근데 오직까지는 깨닫기 어려워요. 아, 복음밖에 없구나. 또 더 나아가서 복음이면 되는구나.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가 많지 않고 별로 규모가 작지만 저는 사실은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늘 그걸 체험해요. 야, 내가 참 복음 알아가지고 복음 가진 목사로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많은 목사님들이 말합니다. 복음 보는 사람이 누가 있냐? 맞습니다. 근데 저는 좀 바보 같은지 몰라도 늦게 깨달았어요. 아, 복음밖에 없구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이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훌륭한 분 많지만 그리스도로 오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신 이유는 이제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세상에는 모두가 다 이유 없이 훌륭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 할 것 없이 근본 문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본 문제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세 가지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갈급한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 다녀도 하나님 만남이 없어요. 그래서 갈급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떠나면 갈급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너무 갈급한 거지. 이유가 없어요. 그건 생리현상이에요. 자연현상이고. 물고기는 무조건 물속에, 무조건. 인간은 무조건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과 통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인간은. 근데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니까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채워지는 겁니다. 인간만 그랬다니까. 아무리 훌륭한 개라도 그건 인간하고 달라요. 개는 개입니다. 그렇잖아요. 절대 개를 인간화시킨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창조원리에 맞잖아요. 무슨 원숭이가 인간이 됩니까? 원숭이는 끝까지 원숭이에요. 인간은 처음부터 인간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아 하나님과 통하려고 하나님의 축복서에 살도록 만들었다 그 말. 근데 하나님 모르니까 당연히 어려움 당하지. 당연히. 다른 것은 대체가 안 돼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뭐 풍성한 재물이 되어도 그걸 대체가 안 돼요. 우선 순간적인 건 되겠지요. 근본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죄 속에 있어요. 죄 속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어느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 죄 속에. 그래서 정교의 칼빈은 전적인 타락이다. 죄 속에 타락됐다.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뭐 착하다고 죄에 벗어날 수 없어요. 죄에 안에서 착하는 거예요. 제 안에서. 쉽게 말하면 해적선 있잖아요. 해적선. 자들끼리는 착한 사람, 우러운 사람, 의리는 사람 그러겠죠. 우리 볼 땐 다 도둑놈들이요. 그렇잖아요. 무엇이 착합니까? 행동이 착합니까? 그러겠죠. 그러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은. 또 하나님 믿지 않는 건 죄인데 죄는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믿지 않는 죄라고 했는데. 우리 전부 다 예모만 먹고 말해요. 예모만. 마음으로는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 해도 안 나타나면 죽인 게 아니요. 겉으로는 착한 척 하면 착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 가지고 뭐 착하다, 뭐 법에서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일부를 말하고 있는 일부.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사탄 마귀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사탄, 이 귀신들은 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문제는 그이 잡혀있는 것이 지옥이고 지옥 백성이 지옥은 아니지만 지옥 같은 사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운명 팔자 속에 못 벗어나요. 팔자도 살다 가는 거예요. 그게 성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못 이기니까 봐달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천지 신령이 봐요. 무슨 천지 신령이 있습니까? 정말 귀신들이지. 아, 당신 이모가, 당신 돌아가신 큰아버지가 다 귀신 장난이요. 그게 무슨 죽은 사람이 끝나는 거지 나타납니까? 그걸 이용하는 것이 무속인들이요. 미안한 얘기지만 정교들이고요. 영적인 거라 뭘 다 이거 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용하는 거지 모르니까. 그냥 성경에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라 그 말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 말이요. 십자가에 왜 죽으셨느냐? 죄 없는 분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9장 3절. 그래서 정말로 예수 믿으면 이 문제가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번 끝나면 영원히 끝난 거예요. 그냥 계속 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되는, 다행히 감사한 게 십자가에 죽으시면 끝난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 지금 안 보이는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다. 믿는 자 속에 이분을 영접하면, 이분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면 분명히 성경 요한복음 1장 10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성령이, 영접하면 성령이, 그리스도인이신 성령이 이제 그 속에 들어온 것이죠. 영원히 떠나지 않나.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성령이 그리스도 영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안 보이지만. 얼마나 놀라운, 이게 이제 성도라는 성도. 구별된 백성. 성전, 하나님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 모시고 사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야말로 여러분은 이제 무능한 삶이 아니고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 이걸 정말 믿는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될 만큼 내 안에 성령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 정확히 말하면 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 땅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성령이에요. 불신앙도 어떤 것도 더 나아가서 불경기도 문제가 안 된다만큼 성령은 창조형이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안 된다, 된다 그런 게 아니요.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 하시면 되는 것이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13절에.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옥수수인 사람 말이요.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신앙생활이요. 뭐 노력할 것도 그대로 현재 한 대로 하면 돼요. 다만 이 사실을 믿어야 돼. 이분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분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응답하겠다고. 이제 너희가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분명히 그렇게 약속, 요한복음 14장 14절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돼요. 정말 믿는다면. 얼마나 간단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쉽고, 그 놀라운 역사요. 정말입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응답하신 분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를 알고 기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맞다면 당연히 기도해야지. 온라인 당연히 엄마를 찾는 게 정상이지. 그렇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찾는 게 너무 당연한 것도, 당연한 것도 안 된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그 응답이 종교와 우상에서 응답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주신 거니까. 지금도 살아서 천지를 버지 않고 운행하시는 그분이에요. 이분은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17장 10절에 보니까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랬어요. 지금도 안 보이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다 그랬습니다. 모든 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날 분명한 하나님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저는 감히 지금 뭐 이 자리에 이런 말이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저는 확실해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여러분의 직장에 분명한 증거를 주실 것이다. 인간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증거를 줄 것이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지.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그건 그거지, 그거지 뭐 불신자도 되는 걸. 그런 소리를 하지 마세요. 아마 이번에 우리 남편이 누가 뭐 잘 됐다 그런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 그냥 늘 하나님 복음 속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제가 말하죠. 복음과 전도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역사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복음과 인자들은 어떠냐?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셔요. 참 넘어가면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셔요. 걱정할 게 없어요. 복음 속에 있으면 된다 그 말이요. 늘 복음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친히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소원으로 당신의 목표를 향해서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가세요. 그 뭐냐? 세상을 구원하세요. 세상은 전부 다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신자 속에 사단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여야 할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만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말해요. 따먹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마귀만을 들었다고 말해요. 그때부터 마귀의 자녀. 그때부터 마귀에 예속되어 살아간다고 말해요. 본인은 모르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이 마귀에 잡혀가고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축복받고 청구해야지.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은 여기서 벗어난 거예요. 여기서 벗어난 것도 구원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만남의 삶, 이제 모든 죄와 죄 해방되는 삶,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삶. 그렇지요. 분명히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내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셈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또 천하인간의 구원하는 만 이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켜세요. 복음이 있으니까. 걱정할 게 없다. 정말 여러분 복음 속에 있으면 전도가 되어지게 하세요. 그리고 예,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세요. 세상은 전부 다 사탄의 나라. 그게 맨 싸우지. 하나님 나라 싸우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로마서 예, 14장 10절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성령 안에 있는 우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이때부터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이때부터 진짜 평안한데요. 우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잖아요. 잘 되니까 평안하고 잘 되니까 기쁘고 그런 게 아니요.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평안을 주신다고. 복음 속에 있으면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상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막아요. 이 재앙이 있을 것 같고 재앙 속에 들어가지 않게 만들어요. 정말입니다. 피해갈 길을 주신다는. 정말 여러분이 복음 속에 있다면 복음과 인자라면요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세요. 그 저주 속에 빠지지 않게 만들어요. 그 세상 저주를 막아버린다니까. 그래서 무조건 복음 속에 있어야 되고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이 저주가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재앙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후대가 재앙 속에 있지 않도록. 근데 이게 진짜 우리가 국가를 위한 것이고 세상을 위한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요 재앙이 끊어집니다. 사마리아 성에 그야말로 저주가 있었는데 빌립이라는 한 사람이 복음 전했는데 그 땅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저주가 떠나가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게 만듭니다. 이게 우리 시간표가 아니요. 우리는 내 시간표를 만들어가지고 내 시간표도 움직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음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시간표들이 있거라서 그게 이제 축복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간표로. 그래야 이것을 누가 손대지 못해요. 오순절날이 미름이에요. 오순절날 시간표. 하나님 허락한 시간표예요. 우리가 해외를 나가더라도 아무리 뭐 퍼스트 클래스 표를 사더라도 시간표 안 맞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시간표 맞춰 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퍼스트 클래스에 대우를 받지. 이런 비행기도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이코노미 있잖아요. 퍼스트 클래스는 최고 뭐 좋은 자리입니다. 거기는 뭐 지금은 잘 돼가지고요. 스위치는 침대가 쫙 돼버려요. 그거 딱 포장이 딱 커버가 딱 돼요. 그 은은한 조명이 들어오면서 잠자는 거예요. 늘 옆에 스튜어디스가 옆에 확인을 체크해주고 말이야.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뭐 돌봐주고. 그야말로 호텔이야. 날아가는 호텔. 그게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이코노미는 조금만 의자 앉아서 꼼짝 못하고 앉아 가지만은 비즈니스 클래스 조금 더 큰 것이고 뭐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지라도 시간표가 안 맞으면 그 대우를 못 받습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도하셔요. 복음 속에서. 내가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때가 되니까 분명히. 오순절날이 이미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을 부어가지고 초대교회를 완전히 바꿔버리잖아요. 무기력하고 힘도 없고 배경도 없는 그 초대교회를 세계 살리는 초대교회로 하나님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무조건 복음 속에 있으면 돼요. 복음 속에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사실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이 알고 보니까 전부 다 계획이에요. 이게.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면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라.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냥 형제에 팔려간 줄 알았더니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렇지요?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로.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또 거기 살다가 또 누명 쓰고 감옥 갑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총리되잖아요. 그 총리는 그냥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이미 계획 가운데 주신 약속이었어요. 그랬잖아요. 열한별따니 절을 하고 해와 달과 열한별이 절을 하고 그때부터 우주가 자기 앞에 절하는 그때 당시에 모든 민족이 사실은 요새 앞에 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휴인들을 쓰니까 곡식을 얻어먹어야 되는데 곡식을 빌려오든지 뭐 사와야 되는데 곡식이 없으면요 돈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돈을 먹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식군자가 누구냐? 요셉. 도처제 히브리 사람이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는 저 막강한 애굽의 총리가 됐느냐? 그것도 실세 총리.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보니까 늘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입니다. 끝이에요, 그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 하나님은 똑같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계획을 이루는 게 아니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끌어가신다, 내가. 우리 계획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계획은 때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많은 요새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커피 좀 내고 뭐 굉장히 뭐 많이 장사한다고 뭐 기업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엊그제 그 기사에 보니까 신문 기사에 보니까 3분의 2가 무너진대요. 3분의 2가. 100개를 이렇게 창업하면 거의 막 한 70개는 문 닫는다는 거예요. 30개만 겨우 이렇게 나간다.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이 그렇게 문 닫으려고 시작한 건 아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패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죠. 그런데 실패한 거예요. 세상 계획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이라는 게 뭔가 오늘 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일은 여러분 암나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더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면 엄청난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누구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참 그게 감사하죠. 그래서 빛을 발하라. 그러면 내가 네가 작지만 천을 이루고 약하지만 강골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겠다. 이사야 60장 22절. 이게 복음관자, 빛은 복음이잖아요. 이것만 갖고 누려라. 그러면 내가 널 때가 되면 한 작지만 천을 이루고 일당천. 비록 약하지만 큰 나라 강국을 이룰 것이다. 내가 하겠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겠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전부 다 나왔잖아요. 시간표가 뭐 소유가 그침에 그치는 시간표. 아무리 뭐 떠들어도 결국 그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석 달 동안 또 이래 동안 뭐 때가 계속 나오잖아요. 한 시간표가 뭐 나오잖아요. 그냥 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가는 길이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갔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 하루를 시간표를 만들었는데 그 시간표도 정확하게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날마다 삶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야망을 채우고 여러분의 동기를 채우는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시간표가 돼야 한다고 말해요. 세 번째는 이제 기도 응답의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진짜 복음 속에 있으면요, 기도 응답으로 인도하세요. 내가 응답받으려고 왔는데 응답 주신다니까. 얼마나 사실 솔직히 말하면 기도도 많이 안 했는데 하나님 정확하게 응답으로 역사하신다. 나는 기도 한 시간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은 평생의 응답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세요. 예, 네,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것이에요.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복음은 부족함이 없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 앞으로 복음 속에 있으면 복음의 능력이 지난주에 말씀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한번 진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고향 파주 지역에 지금 나타내야 되겠다. 훌륭한 목사가 아니고, 훌륭한 성도가 아니고, 어떤 조건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대여주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 누가 하더라도 되는 거지. 야, 김민 목사는 훌륭하고 잘하고, 그런 것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냥 참, 나 지금도 좀 죄송한 말이고 죄송한데, 교회들도 많은 교회가, 상당 교회가. 훌륭한 목사가 오면 좀 되고, 훌륭한 목사 아니면 좀 교회가 흔들리고.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 자리에 성령은 뭐 하셨습니까? 그 자리에 그리스도는 도대체 뭐 하신 분입니까? 그 사실은 맞는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맨 업다운 되는 거예요. 업다운, 업다운. 좀 대신 올라오고, 안 되면 또 무너져 버리고. 어제는 맑은 날, 오늘은 비 온 날 맨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제대로 응답 받아야 돼요. 내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 응답 주신다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정말로 이 사실 믿기만 해도 응답 주세요.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고 염려하지 말라 했잖아요. 의식주 아닙니까? 의식주. 염려하지 마라. 네가 구하기 전에 네 필요한 걸 다 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이것만 기도해라.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게 이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건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달라고만 기도하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줘도 그때뿐이요. 갈급해. 배고픈데 밥 한 그릇 사주십시오. 밥 한 그릇 사는데, 아, 이제 살았다. 근데 또 몇 시간 내 또 배고파. 또 밥 한 그릇 주십시오. 또 줘.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저는 과거에 솔직히 그랬어요. 기도하면 좀 응답하다가 안 하면 더 갈급하니까. 또 막 매달리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때는요. 저도. 기도원 쫓아다니고,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쥐야 하면서 막 애치고, 뭐 김우거리 하나님처럼 막 애치고 말이요. 그걸만 늘 금식하고. 그런 생각을 밥 먹듯이, 솔직히 밥 먹듯이, 집사람하고 나하고. 당장 헤쳐나가야 되니까, 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럼 하나님의 목사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만약에 그것이 됐다면, 지금까지 했다면 저는 진짜 이상한 사람 목사가 됐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이 복음을 알았어요.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구나. 금식하지 말란 말도 아니고, 기도원 가지 말란 말도 아니고, 철야 밤새도록 기도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 때문에 응답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 얼마나 지금 편한지 몰라요, 솔직히. 또 얼마나 확신인지 몰라요. 그럼 믿어지는데도 없어요. 이 기도 응답을 진짜 기도하면요, 성령 역사가 되어 있잖아요. 성령께서 인도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진짜 마음으로만 기도해도요, 성령은 역사합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그래서 응답을 주어서 인도하신다니까. 응답을 주어서. 그리고 분명히 청군천사가 동원됩니다. 이건 안 보이죠, 또. 저는 청군천사가 동원되는 걸 솔직히 보고 말고 알았어요. 그 정도 알았지만 이렇게 역사하는지 몰랐어요. 여러분의 모든 응답, 어떻게 보면 정확히 보면 천사가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상대하면 미안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입으시오. 하나님 여러분 종입니까? 이렇게 저렇게 입으시오. 그런데 천사가 있다는 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 내 기도를 천사가? 그 성경 찾아보면 전부 천사 이야기요. 히스기야 왕이 내리면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데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내리면 이제 함락시키다고 통보했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사 분명히 18만 5천의 5천 명을 송장이 되게 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이제 내림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딱 가더라고요. 그것도 사중으로 만든 문. 근데 그날 저는 게 교인들이 밤새도록 기도. 그날 저녁에 주의 사자, 분명히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옥문을 열고 그 베드로를 죽이려는 헤로당을 분명히 주의 사자가 친히, 주의 천사가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주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려고 역사한다, 그 말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천사를 보내사 우리 아이 있는 곳에 흑암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홍해는 또 그나마는 모세 분명히 보니까 모세 앞에 천사가 인도했더라고요. 또 뒤에 외국 군대 쳐들어오니까 그걸 천사가 막아버리잖아요.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은 천사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전능하신 분이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분은 맞지만 우리를 돌려고.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보니까 우리가 안 보이지만 부리는 영이라 했어요. 분명히 보세요. 부리는 영이라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안 부리고 있잖아요. 그 말하면 또 이상하게 보잖아요. 뭐 감히 네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장차 우리가 천국하면 가장 좋은 곳에 우리가 있고 천사는 우리를 수종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사실은. 집에서는 우습게 알고, 직장에 나를 우습게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여러분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 가장 복된 자로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근데 정말 믿음도 돼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 믿으면 안 믿음대로 될지어다. 불신한 거 아니면 불신한 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기도할 때마다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꼭 기도는 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세요. 오늘 또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 또 우리 현장에 보이자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지금 떠나갈지어다. 지금 결박을 받을지어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그런 권세를 주었다니까,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그 분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어.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며, 천군천사가 동원되는, 또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그 말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그 말이야. 아무리 왕의 아들을 할지라도, 사실은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왕의 아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세상을 살 수 있는 권세,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영적인 거다 보니까 현실과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 너무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다 이렇게 길들여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뭐 저렇게 된단 말인지 안 믿어질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는 진짜 기도를 사진에 와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주사. 영의 길을 열어주사.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분명히 요한교실에 보면 일곱 교회는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는 여러분을 말한 거예요. 이 시간도 성령의 소리가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의 올인하자. 올인이라는 말 알죠? 복음에 딱 모든 걸 복음에 포커스를 맞추자. 오직 복음에, 완전 복음이니까. 이게 제자예요, 제자. 그러면 살아요, 정말입니다. 너무 감사한 게 내 능력, 내 조건이 좋으면 좋은데 없어도 복음의 능력은 그것 때문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살려버린다, 그 말이에요. 안 좋은 조건을. 그러면 우리 당연히 붙잡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뭐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문제가 되는데 당연히 붙잡아야 돼. 된다는데. 그래서 그 맛을 봐야 돼. 그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에 진짜 체험을 해야 돼요. 이야, 진짜 복음이 이렇게 큰 것인지 몰랐다. 복음이 이렇게 축복이 된지를 몰랐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행복의 근원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지만. 하나님이지만. 그래서 먼저 나의 복음. 여러분까지 되시라고 말이요. 내가 체험한 복음,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 내가 말할 수 있는 복음, 이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누린 것은 단 게 아니고 오직 복음만 누리자. 누린단 말은 내 것으로 만들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누린다 그래요. 돈 많은 사람은 돈에 걱정 안 되겠죠. 돈을 누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복음. 그리고 이것만 전하자. 오직 복음만 전하자. 다른 거 전하지 마시고 진짜 이것만 전하세요. 그래야 나도 살고 흑암이 무너지고 상대방도 살아요.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그것도 맞는 말 아니에요. 어떻게 오게 만들기는 방법인데 그것도 맞는 말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야죠. 그래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을 자가 맞다면 복음을 전해서 스스로 말씀을 찾아가도록 스스로 말씀에 사모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와보라니까 왔다 오니까 가버린 거지. 와봤으니까 와서 가면 갔을 거 아니에요. 한번 들어봐라. 들었으니 다음에 가면 되지. 이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모든 교회가 그래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분위기 좋고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고 목사님이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이런 쓸데없는 소리. 그게 복음입니까? 우리 교회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만나거든 정확한 복음만 전하세요. 네가 복음 받고 예수로서 알았으니 이제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교회가 안정했다면 정했으면 그리 가고 안정했으면 우리 교회 와라. 그래서 어떤 소리 어떤 뭐 교회는요. 그분은 은퇴하셨어요. 강남에 큰 교회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복음을 잘 모르신 분도 이 양반이 아주 능력 있는 분이 사실 솔직히 능력이 많더라고요. 그분이 신조가 뭐냐면요. 교회 그렇게 큰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차가 없어요. 버스 차가. 뭐 몇 분 돼서 버스 돌리면서 우리 교회 데리고 들어오고 하잖아요. 자기 교회 데리고 들어오고. 몇 시에 도착하니까 뭐 기다리고. 그것도 조금 사실 볼성 살아온 거예요. 사실은요. 그 이분은 그런 생각 아니에요. 교회 차 타지 마. 그 봉고차만 그 교회 이제 운행해야 되니까. 사람도 신나지 마라. 그렇게 많은 교회가 많은데 무엇 때문에 우리 교회까지 끌고 오냐. 시간도 없는데. 비용 낭비하지. 한 발 뛰면 다 교회인데 가까운 교회 나가도록 정 필요한 사람은 자기가 차 타고든지 자기 차를 타고 오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신앙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만 명 오는 교회예요. 그런데 대형 버스가 없어요. 그냥 조금만 봉고차면 교회 일을 봐야 되니까. 그런데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억지로 끌어온 건 그건 아니거든요. 교회가 없단 말인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먹어도 뭐 몇 개 해야 되는데. 그런 믿음 가져야 돼요. 정말 이 영혼이 이 사람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 보내시겠죠. 이 사람이 정말 복음받을 사람 맞다면 복음받게 하겠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진짜 이렇게 되면요. 진짜 하나님 모든 것을 되게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게 되어져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야, 참 이런 맛을 봐야 돼요. 모든 것들.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걸음이 진짜 복음가인 자의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성령이 분명히 이렇게 돼요. 진짜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내 인생이 아니요. 이제부터는 복음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소원을, 내가 소원을 이루게, 하나님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있게 하신다니까. 그 응답을 주세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뭐 열심히 했더니 그건 아닙니다. 목사님, 내 지난번에 열심히 했는데 지금 열심히 했습니다. 잘했어, 열심히 없어야 돼요. 무슨 열심히 했습니까? 목사님, 과거에 내가 열심히 찬양대하고 뭐 교사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열심히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인데 그런 열심히 없어야 돼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빨리 바꿔야 돼, 생각을. 꼭 만나보면, 목사님, 제가 옛날에 뭐 열심히, 그런 쓸데없는, 그러니까 신앙생활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마귀를 못 이깁니다. 복음 앞에서 마귀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꼭 이 축복소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본과 진 우리 주의 성도들의 걸음이 이제는 사도행전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게 하시고 응답 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 시대에 내가 복음과 인자로서 복음을 마음껏 누리다가 후대에 전달하는 그래서 내가 살고 후대가 살고 내가 속한 교회가 살고 현장이 사는 그런 역사가 이제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